덮쳐 어서 잡히면 안 돼 피해 무서운 칼 나는 없는 것만 훔치지 나의 취미야 항상 쫓기는 인생 정말 고달프죠 나도 이러기는 싫다고 어떤 거 거지야 나야 겨우 빵 한 갠데 돈을 내야 정신 차리지 믿을 거라곤 친구뿐이야 내 친구는 아부 저 불쌍한 알라딘을 좀 봐 모든 사람 손가락질해 그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먹으려면은 할 수가 없어 훔치는 이내 몸도 고달파 몰래 숨는 건 잘해 살짝 속이면 돼 어때 감쪽같이 속였지 나를 잡으려면은 좀 더 빨라야 돼 그래서 나를 잡기 힘들지 서라 도둑놈 간다 반복이 왜들 흥분하지 그래도 나는 그가 귀여워 우리들도 장난 사귀면 친할 수 있잖아요 와우 어서 한 발 더 먼저 빨리 도망치자 미리 선수를 치는 놈 절대 잡지 못해 가자 이런 위기에서 아주 안전하게 도망치는 법은 짠